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만약에 하늘이 하늘이 내게 저 한 년을 빌려준다면 그 작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